끝까지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. 너를 닮은 날씨와 꽃길이의 추억들 모두 적은 쪽지를 앞으로 내서 서로에게 건네주면. 외부에 또 맡겨탔던 우리 속마음을 앞으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. 서로의 눈빛이자 날잖아. 너 앞에서 쑥스러운 뿐이던 내가 어느새 너와 눈 맞춰 따라 달도 가깝게 비치는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씩 주는 불씨 속에 보이는 우리 추억 더 밝게 빛나가. 시간은 빨리 가 아쉬운 마음은 벌써 나보다 눈치도 빠르지 속도 모르고 시간은 흘러가지 쉽진 않았지 너와 나 여기까지 또 오늘 기서로만 믿고 왔지. 금쪽같은 시간 금방 흘러가니까 꽉 붙잡아두고 싶어 너와 함께니까 내 손에 또 기타와 타오르는 불꽃 앞에 이 얘기로 출발하는 추억의 기차.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하나 둘씩 주는 불씨 속에 보이는 우리 추억 더 밝게 빛나가. 우리 마음 시간에 쫓겨있지는 말아요.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매일 아침에 달빛이 꺼져도 서로의 힘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불러봐요. 이 밤이 지나가